필립 그리핀이라고 하는 그 남편과 그 부인이 70세 은퇴 기념으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필립 그리핀이라는 분인데. 근데 그만 그들이 탄 배가 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가 밤에 자다가 폭발하는 소리에 깨어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이 선실 바깥으로 나가려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 문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차갑고 기름 냄새가 나는 물이 점점점 차올라서 목까지 차오르자 이 남편이 아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대로 죽겠구나 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이 노부부를 엄습했고 아내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큰 위기지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이 필립이 전날 외웠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성구 암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외우고는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이상한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간절히 하다가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면은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한 30분이 지났을 때에 갑자기 어디선가 구조대원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그들을 구조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노부부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 시간에 함께 거기에 일행이었던 목사님이 그 경황이 없는 중에 이 노부부를 생각해냈어요. 이 노부부가 지금 배 안에 아직도 갇혀있다고 그 구조대원들을 막 서둘러서 그 부부를 구조하고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도 있지만은 때때로 아주 크고 작은 위기와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환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환란이나 위기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신 배에도 풍랑은 일었습니다. 그 배에도 바람은 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삶이 뭐가 다를까요? 바로 삶의 풍랑과 바람이 일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삶의 이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는 환란과 위기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스스로가 불러온 위기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불러온 위기.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결국에는 요나가 바다에 빠졌습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에스더에 유다 민족이 왜 몰살당한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그것은 유다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 의한 위기입니다. 오늘 그 좋은 예가 오늘 읽었던 여러분 시편 46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9장의 사건이 바로 시편 46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는요 남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매우 좋은 왕입니다. 그는 유다 왕들 중에 참 보기 드물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이 성전을 잘 수리하고 깨끗하게 정화하고 또 종교를 개혁하고 나라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철폐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큰 위기를 맞이해요. 환란을 맞이합니다. 그 위기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당시가 BC 701년, 기원전 701년 때인데 그 당시에 중동의 최강자인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히스기야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아수르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잔인한 민족이에요.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으면 그 포로를요 산채로 가죽을 벗깁니다. 코에 갈고리를 꿰서 철사로 사람들을 엮어서 다니는 그런 잔인한 민족이 아시리아 아수르 민족이에요. 그 아수르가 지금 전쟁의 준비를 다 갖추고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리고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협박의 편지지요. 그 편지 내용이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내 손에서 아수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말을 믿지 마라. 어림도 없는 소리다. 오늘까지 이 아수르의 손에서 살아난 민족이 있느냐? 고산이라든지 하란이라든지 레셉이라든지 에덴이라든지 그 신들이 그들을 보호했느냐?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편지는 이 아수르가 보내는 아수르의 산헤립이 아주 교만하게 거만하게 이 히스기야에게 보내는 최후의 통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법원에서 이제 이런 어떤 편지나 고소장만 받아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 되잖아요. 오늘 이 편지를, 이 위협하는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혼이 나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겁이 나요. 그 잔인한,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하고 협박의 편지를 보낼 때에 이 히스기야는 일생일대의 위기와 환란을 맞이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항복하는 건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14절을 보세요. 14절에 히스기야의 행동이 나오는데 이 행동은 바로 오늘 믿는 자의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는 이래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히스기야는 이 들고 있을 수조차 없는 협박의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두렵고 떨리는 위기와 환란을 맞이할 때에 오늘 그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16절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세요. 어떻게 인격적인 기도를 드렸는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다 감찰하시는 것을 이 히스기야가 알기에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이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이 완악함을 보시옵소서.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하고 악한 산헤립을 꾸짖으십니다. 21절 이하에 나오는데 여러분 22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산헤립을 꾸짖습니까?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산헤립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누구를 비방하였느냐? 히스기야를 비방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비방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32절로 33절 하나님께서 이 산헤립의 결국을 이 아수르의 결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로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 아수르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이제 치려고 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산헤립의 위협을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 이 아수르가 여기 왔지만은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고 화살을 쏘지도 못하고 성을 세우지도 못하고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는 이 성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이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19장 35절 이하를 보세요.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진영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이 될 때에 18만 5천의 군사들이 다 그 진영에서 송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위기와 환난을 맞이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위기와 환난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아수르의 이 산헤립의 위협과 환난과 위기가 거짓말처럼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편 46편이요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46편을 통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짧게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도움을 받지요. 그런데 어떤 도움은요, 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문제가 커서. 또 인간의 도움은요, 중간에 변질되는 수가 있어요. 돕다가 끊어집니다. 돕다가 힘이 없어 나자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뭐라 그래요? 큰 도움이다. 큰 도움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위기라도 해결할 수 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도움이 바로 큰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큰 도움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편 저자는 이 하나님의 큰 도움,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까? 위기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매년 여름에 이 청소년 수련장을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 수련장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뛰고 놀 수 있는 그런 수영장도 있고, 또 텐트를 칠 수 있는 캠핑장도 있고, 또 체력 훈련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건물이 하나 있어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을 볼 때마다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뭐냐면 이 건물이 어떻게 보면 숙소 같은데 완벽한 숙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식당 같고 식당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완벽한 식당이 아닙니다. 크지도 않아요. 왜 이 건물을 도대체 왜 이 수련장 한가운데 이 건물을 세웠을까 항상 궁금했는데 언젠가 딱 보니까 거기에 푯말이 있더라고요. 그 건물은 피난처예요. 피난처. 피난처라고 써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건물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쓰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수련장에 아이들이 캠핑을 하다가 놀다가 갑자기 폭우가 났다든지 위급한 상황을 맞이할 때에 다 거기로 모이는 것입니다. 피난처예요. 여러분, 수련장도 이 피난처가 없으면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이 피난처가 있을 때라야 그 즐거움을 보장하고 그 배움을 보장하고 수련장이 수련장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인생에 피난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는 피난처가 왜 귀한 줄을 모릅니다. 피난처가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 별로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언제 달라 보이는가 하면 환난과 위기를 당할 때에 내 인생에 피난처가 있는 인생이 얼마나 힘있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그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한때 우리나라 피자 왕으로 유명했던 수백억의 매출을 올렸던 한 사업가 이야기를 다룬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시면 그 성신제 피자왕 피자 있지요? 그분이 원래 피자헛을 처음 만들었던 분이더라고요. 이분이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지금은 마지막 재기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모습을 방영해 주었어요. 근데 이분이 실패를 얼마나 했는가 하면 자기 말로 그래요. 저는 9번 회사를 들어먹었습니다. 10번째입니다. 거기다가 이분이요, 그 충격으로 갖가지 암 수술을, 암 종류가 한 4가지 되는 거예요. 그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사만입니다. 한때 가장 잘 나가는 그러한 사업가로 명성과 부를 가졌던 사람이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기가 막힌 삶인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야, 저분이 어떻게 저 위기를 극복을 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가만히 보니까요, 그 비결이 그 부인입니다. 부인. 이 부인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 보이고 그렇게 밝아요.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이해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눈으로 남편을 받아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남편이 그 위기와 환란을 만났을 때에 그 아내가 피난처가 되어진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연약한 사람이 피난처가 되어주어도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피난처가 되어도 사람이 사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는 인생은 분명코 그 위기와 환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붙잡느냐? 여러분, 환란과 위기의 때 누구를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이 피난처가 있는 인생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2절,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사람은 어떤 환란을 감당하는가 하면 2절, 3절 놀라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엄청난 표현입니다. 땅이 변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앉은 이 자리가 땅이 갈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저 바다에 있는 섬이 꺼지거나 바닷물에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장면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까무러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비명을 지를 겁니다. 엉엉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럴지라도, 땅이 변할지라도, 산이 바다에 빠질지라도, 바닷물이 산을 삼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어떤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는 그런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흉흉한 환란 속에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흉흉한 환란 속에서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편 46편에는 엄청난 장면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조금 아까 2절, 3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고,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4절을 보세요. 2절, 3절과는 완전히 상반된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럼 마음의 그림이 그려지세요? 한 시내가요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시내 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시내가 잔잔하게 흘러가고 그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어떤 난리도 없습니다. 어떤 소란도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왜 시편 저자는 앞에서 땅이 흔들리고 산이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이런 엄청난 재앙을 이야기하다가 4절에 와서 이렇게 고요하고 하나님의 시내가 흘러서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왜 이렇게 장면의 대조를 이루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흉흉한 세상, 이 환난 많은 세상, 이 위기 많은 세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걱정케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성소에는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 날에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복잡한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질지라도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마음에 이 평안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오늘 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앞에서 살펴본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떠한 환란이 있었습니까? 밖에서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는 큰 혼란이 이 히스기야에게 다가왔잖아요. 그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을 데리고 와서 진을 치고 이 히스기야를 겁을 줍니다. 협박을 합니다.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쿵쾅쿵쾅 뛰고 두려움이 일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사내립에 이 전하는 이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평온함이 그 마음을 감싼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 미국 인구의 30%가 수면장애, 불면증을 앓고 있대요. 잠을 못 잔대요. 왜요? 불안해요. 신경 안정제가 하루에 미국에서만 소비되는 양이 30톤이랍니다. 30톤. 불안해요. 마시는 차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차가 인기가 있습니다. 향기도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이 향기는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뭘 말합니까? 그만큼 불안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이 불안함을 이기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어디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평안함의 비결이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티븐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거기다가 폭우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얼마나 겁이 납니까? 또 그 비행기가 작을수록요, 더 비행기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다, 야, 이건 뭔 일 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 비행기 안에 한 젊은 엄마에게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요,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고 폭풍우를 만나서 막 흔들리는데도 이 아이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깔깔거리면서 그 비행기 흔들릴 때마다 깔깔거리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비행기가 그렇게 심하게 요동치는 순간인데도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평온하게 엄마 품에서 그 밖에서 난기류가 비행기가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이 아이는 평온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 품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삶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두렵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품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평온한 선물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성소에 이를 때에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5절 말씀, 46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말은요, 아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 위기를 맞이해서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고 이제 공격해 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밤에 말씀은요,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새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다 성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에는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의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위급한 중에, 위급하고 다급한 환난과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속히 도우시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속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길로 올라가셔서 오늘 이 밤사이에 아수르 군대를 신속히 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환난과 위기를 맞이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여셔서 우리에게 신속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미국의 신학교 중에 달라스 신학교라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이 신학교가 지금은 굉장히 아주 견고하고 훌륭한 신학교가 되었지만 아주 오래전에 이 신학교가 재정적인 빚 때문에 학교를 문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맞이할 때 참 특이한 것은 그 학교를 설립한 루이스 셰퍼라는 그 박사님이 그 동료들을 불러서 뭘 했는가 하면 학장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학장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학교에 당한 이 위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함께 가족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라도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셰퍼라는 박사님이 같이 기도할 때에 셰퍼 박사님 옆에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아주 믿음 좋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님이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어린아이 같은 기도. 주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산과 이 모든 언덕과 또 가축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부자 아니십니까? 하나님 부자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가축들 중에 얼마를 좀 팔아서 돈을 좀 보내주셔서 이 학교의 빚을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 가축 많으시잖아요. 그걸 좀 팔아서 돈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학교가 학생들을 계속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들으면 이 정신 나간 얘기죠. 터무니없는 말이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계속되는 동안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우보이 모자와 구두를 신은 한 남자가 학교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달라스에 사는 목장을 내가 경영하는 카우보이입니다. 제가 오늘 마차 두 대분의 가축을 시장에 내다 팔고 이제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상한,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내 일생에 보람 있는 일에 좀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들고 보니 옆에 학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에 이 돈을 좀 기부하겠습니다. 학교 사무실에 와서 아가씨에게, 그 사무실에 있는 아가씨에게 그 수표를 안겨준 것입니다. 엉겹결에 받아든 이 수표를 받아든 사무실 아가씨가 영문도 모르고 이 수표를 가지고 학장실로 가서 그 셰퍼 박사님의 손에 안겨주었어요. 그런데 들어갔을 때 그때 그 기도를 간절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그 셰퍼 박사님의 손에 그 수표가 안겼습니다. 이 셰퍼 박사님이 옆에 있는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방금 가축을 파셔서 수표를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못하세요? 왜 이 하나님을 내 피난처로 삼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또 오늘 말씀에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세요. 환난과 위기가 다가올 때에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떨리지만은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히스기야처럼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에 편지를 가지고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다 보신다고요. 다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